Yeah. Just stop acting like you didn't hear me or Yo, 서로 매번 듣는 동 하는 동 말을 돌려대 Girl, I know what's up on your mind Stop fighting and tell me I want you Baby, I want you Baby, I want you 너를 떠올릴 때마다 I got me singing Question and answer 메모장 가르쳤어 몇 개 골라던지 유도 지문에 피식어서 넘겨 보통 여가 내게 아냐 동무지진 나도 말야 20곡이 넘어서 물 하나인데 답을 모르겠단 말야 Let me know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 너는 와 Must be something in your eyes 하루 종일 서로의 눈만 쳐다보다 시간이 가 들키지 않으려 자꾸 애쓰는 듯한 시선 원하는 다 변보해 마른 정처 없이 돌아가고 몰라올로 바로 넘어가자며 살짝 답답해질 너의 같은 질문 몇 번의 불이지 딱 바로 답은 정해져 있는데 날 보면 싹 다 잊어버린데 딱 말 나오고 넌 바로 또 당황한 표정을 보이네 왜 울어버릴 시만은 아는 이 강의 느낌을 즐길래 Let me know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 너는 와 Must be something in your eyes 하루 종일 서로의 눈 맞춰다보다 Question and answer 또 못 들은 척 괜히 모르는 척 해봐도 I already know that I want you Baby you know I need you 널 보면 네 눈에도 몰리는 좀 더 섬은 네 I'm asking you 널 보면 네 눈에도 몰리는 좀 더 생긴 I'm asking you Q&A 뭘 어렵게 생각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만 You just look into my eyes and tell me what's on your mind 이 두 눈이 다 말해주잖아 Yeah, got me singing like More 어렵게 생각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만 해 When I look into your eyes, you tell me what's on your mind I will kill Yeah, got me singing like